2023학년도 봄축제 관련 도로 및 주차장 통제 안내입니다. 기간은 5월 14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통제 구간은 대운동장 및 벚꽃길, 학술정보관 일대며 학술정보관 뒤 주차장 및 뮤주얼 옆 주차장 또한 사용 불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고민톡톡 힐링콘서트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29일 월요일 자정까지며 선착순 모집입니다. 행사 일시는 6월 1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이며 사범대학 본관 2층 213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행복드림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윤 교수 홍보 영상 및 카피 제작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입니다. 한양대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업무는 세탁 관련 홍보 카피와 영상 제작입니다. 보수는 월 급여로 지급하고 90만 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과대학 RC행정팀 혹은 정재윤 교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사망한 빌라왕 40대 김모씨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벌써 네 번째입니다. 지난 11일 북한이 다음 달 10일 국경을 재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다시 열고 화물차 교역과 인적 왕래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은 6월 초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열 계획이라며 중국 육로검문소의 세관 직원들이 올해 초 업무에 복귀해 화물차 운송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경 재개방을 올 하반기로 연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1일 전국적으로 간호법 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 도로에선 경찰 추산 의료인 3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간호법 폐기하라, 국민건강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에 모인 보건의료인들은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처리한 간호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